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답지 않게 목소리를 좀 깔겠습니다. 왜냐하면 날씨도 덥고 해서 귀신 얘기 하나 해드릴까 하고요. 네? 화장실 못 갈까봐 싫다고요? 별로 무섭지 않는 얘기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두 학생이 있었는데 한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밤 12시에 볼펜을 뒤로 던져서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건 네 방 안에 귀신이 있다는 소리야. 이야기를 들은 학생이 정말 밤 12시에 볼펜을 뒤로 던졌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나지 않았던 것은 볼펜이 침대에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준 학생이 양심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자기도 밤 12시에 볼펜을 뒤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 방에는 침대도 없는데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죽었던 친구가 볼펜을 들고서는 네가 말한 게 이런 거니? 무서우셨어요? 저 사실은 애청자 유완창 씨가 하이텔로 보내준 귀신 이야기였는데요. 여름밤이 좀 시원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해본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 볼펜은 어디로 갔지요? 오늘 첫 곡, 영화 드라큘라 중에서 애니 레녹스의 노래 러브송이었습니다. 자, 대구 수성구 법물동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FM 영화음악의 은은한 청취자라고 하셨네요. 김상은 씨, 그리고 서울 성동구 광장동의 김봉골 씨, 대전 중구 산성동의 선영 양, 서울 강서구 화곡 팔동의 김정환 양, 서울 중랑구 면목 5동의 조은경 씨, 대구의 김상걸 학생, 그리고 광주 학동의 세용 씨. 이렇게 많은 분이 엽서로 그동안 신청해 주신 음악이 있는데요. 바로 영화 알라딘 중에서 A Whole New World입니다. 그런데 이분들뿐만이 아니에요. 하이틀로도 또 여러분이 사연을 주셨네요. 제가 지금 다시 쭉 불러드릴게요. 이호정 씨, 또 부산의 전근 학생, 권도훈 씨, 김선주 씨, 광주에 여자친구가 있는 고등학생 최경준 씨. 참, 이럴 때 여러분 어떤 말씀 하시겠어요? 잘났어. 이건 제 말 아니에요. 자, 대구의 김민수 씨, 노태균 씨, 그리고 알라딘을 보고 너무 웃다가 왼쪽 콘택트 렌즈가 빠져서 내 렌즈 돌리도 하신 이소영 씨, 들어주십시오. A Whole New World. I can show you the world, shining, shimmering, splendid. Tell me, princess, now when did you last let your heart decide? I can open your eyes. And under on a magic carpet ride, a whole new world, a new fantastic point of view. No one to tell us no, or where to go, or say we're only dreaming.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를 넘어서는 디즈니 최고의 역작 알라딘. 아카데미 주제가상에 빛나는 알란 맨켄의 A Whole New World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알라딘, 좋은 음악 서울음반. 경기도 성남 중원구 하대원동의 최은경 학생께 띄워드린 곡 영화 슈퍼마리오 형제 중에서 Almost Unreal, 락셋의 음성이었습니다. 아일랜드에는 아주 옛부터 오래된 금언 하나가 전해져 온다고 하네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면 한겨울 아일랜드 벌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동물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이런 금언인데요. 그 이유는 아일랜드의 대자연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모두 어디론가 떠나려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또 때묻지 않은 아일랜드의 자연과 유랑 문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 한 편이 개봉됐죠. 오씨라는 영화입니다. 신비한 백마 한 마리가 바다 한가운데에 솟아오릅니다. 늙은 방랑자 워드 할아버지는 그 백마에게 티나 로그라는 전설 속의 이름을 붙여주고는 더블린으로 데리고 오죠. 그는 외손자들인 티토와 오씨에게 이 티나 로그의 전설을 들려주면서 백마를 맡기고는 다시 길을 떠납니다. 티나 로그. 이것은 영원한 젊음의 땅, 이런 뜻이죠. 어머니가 죽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아버지. 그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던 티토와 오씨는 백마 티나 로그에게 큰 애정을 가지지만은 이웃들의 불평 때문에 이 백마는 사육장에 넘겨지고 맙니다. 이 일로 슬픔에 잠긴 티토와 오씨는 할아버지가 들려준 그 전설에 따라서 티나 로그를 구출해서는 어디론가 달아나버리죠. 아버지 파파 라일리와 그의 오랜 방랑자 친구 캐드린, 이들도 아이들을 찾아서 길을 떠나고요. 그리워할 것은 그리워하고 사랑할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꿈과 신화가 살아있는 모험 이야기. 영화 오씨의 광고 카피가 이랬죠. 자, 나의 왼발의 감독 짐 쉐리던이 각본을 썼고요. 연출은 낯선 사람과 춤을, Dance with a Stranger로 깐느 신인 감독상을 수상했던 마이크 뉴웰입니다. 개성파 배우인 가브리엘 번, 엘렌 바킨, 그리고 나의 왼발, Far and Away 등에서 출연했던 아역 배우 샤렌 피처랄드가 주연을 맡고 있네요. 자, 영화 오씨의 테마 들어보죠. 티나 로그,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영화 오씨의 테마 티나로그였습니다. 강수연과 이경영 씨의 그 여자 그 남자도 곧 개봉 예정이죠. 주인공인 그 여자는 병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는 27살의 미혼녀입니다. 수많은 생명의 탄생을 지켜보고 그 생명들을 돌보는 게 그녀의 일이죠. 이 그 여자는 남자를 좀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랑이나 결혼 같은 것에 얽매이지 않고 독신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고 있죠. 또 다른 주인공, 그 남자는 방송국의 부고 담당 PD인 29살의 아직 독신인 남자입니다. 누군가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일인 그 남자. 그 역시 남을 구속하기도 또 자신이 구속받기도 싫어하고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또 희생당하는 것도 싫어하는 개인적인 인물이죠. 이 그 여자 그 남자는 한 오피스텔에 305호, 306호에 각각 살고 있는데요. 전혀 다른 두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영화 그 여자 그 남자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작품이 기존의 사랑 영화와 좀 다른 점은 사랑 그 자체나 또는 사랑에 대한 환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기 시작한 문제의 주인공들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요즘의 청춘 남녀는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있다고 하네요. 결혼 이야기에 김의석 감독이 감독했는데요. 저 미성년자 관람 불가라고 하네요. 아직 못 볼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음악 대신 들려드릴게요. 015B의 정석원이 음악을 맡았는데요. 주제가 그 여자, 그 남자 들어보죠. 신세대라면 모든 사람 서로에게 구속을 주지 않으면 되는 거라 여겼어. 결혼이란 것도 쉽게 만약이 했지. 하지만 이제 모든 게 흔들려. 너에게 고백할게. 난 단지 혼자서 살아온 것에 익숙할 뿐. 차가운 사람은 아냐. 이젠 너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사람. 영화 그 여자 그 남자 중에서 공유로비의 청소건이 음악을 맡은 주제가 그 여자 그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방송국에 부고 담당 PD 있나요? 저희 방송국에서 일한 지 1년 됐는데요. 아직 못 봤어요. 사실 신문에는 있죠. 그 부고 담당 신문 기자가. 하지만 방송국에는 사실 없습니다. 영화를 위해서 만들어낸 거겠죠. 자, 여름방학을 맞아서 저희 FM 영화음악이 선물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귀가 솔깃하시죠? 그 하나는요. FM 영화음악 여름방학 특집 Midnight Special인데요. 그 녹음을 해뒀다가 여행을 갈 때 들으면 좋을 만한 영화음악들입니다. 한번 쭉 소개해드릴게요. 7월 26일 밤에는 영화 속의 길, 그러니까 로드무비 편이고요. 7월 27일에는 영화 속의 락입니다. 7월 28일 영화 속의 바다, 시원할 것 같죠? 그리고 7월 29일에는 추억의 영화, 7월 30일에는 여러분이 그동안 그렇게 애타게 기다려오신 홍콩 영화 특집입니다. 매일 이렇게 30분씩 특집 방송을 하니까요. 여러분은 녹음 테이프를 그러니까 두 개 반, 세 개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선물은요. 영화 시사회입니다. 미국 서부 개척시대의 흑인 카우보이들의 활약을 그린 서부 영화죠. 좀 독특한 서부 영화. 마리오 반 피블스가 만든 팟입니다. 한 8월 말쯤에 여러분께 보여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8월 17일 화요일까지 저희 FM 영화음악 앞으로 엽서를 보내주세요. 엽서에다가 영화 팟시 시사권 이렇게 적어서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영화음악 담당자 앞,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자, 그럼 파시의 음악 들려드릴게요. Freemanville, 자유인의 마을.

VTR 보급률이 아직은 낮고 또 가정용 VTR 가격도 보통 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비디오 살롱이 얼마나 버는지 알아보니까 매달 12,000 내지 15,000 루블의 수익을 올린다고 하네요. 러시아 시민의 평균 월급이 250 루블이니까 대단한 수입이죠. 그리고 요즘 러시아 사람들이 즐겨 찾는 비디오는 대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 엠마뉴엘 류의 포르노물이고요. 다음이 미국의 폭력물, 특히 실베스타 스텔론이나 아놀드 슈왈츠네거, 청 노리스가 나오는 액션 영화라네요. 아, 람보는 이미 러시아를 정복했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 다음은 홍콩제 쿵푸 영화입니다. 물론 그 대부분은 불법 복사물, 즉 해적판이고요. 여기에 또 예외적이긴 하지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든지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같은 고전적인 영화도 어쩌다가 소개되고요. 그 결과 지금 영화관이나 비디오 살롱에서는 러시아 영화는 아예 자취를 감췄다고 하네요. 공산주의 체제에 있을 때 그 소련에서는 이데올로기를 주제로 한 영화나 다큐멘터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이제는 그런 딱딱한 사회 고발물 대신에 엠마뉴엘 부인류의 포르노물 이런 것들을 찾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 비디오 살롱마다 이미 막스니 레닌이니 하는 그런 이념은 까맣게 있고 엠마뉴엘 부인류의 도색 영화를 보러 오는 그는 러시아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게 되었다고요. 글쎄요,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피에르 바실레의 노래로 들어보죠. 엠마뉴엘 부인입니다. Corps à cœur déçu, tu es encore presque une enfant, tu n'as connu qu'un seul amant, mais à 20 ans, pour rester sage, l'amour est un trop long voyage. Mélodie d'amour chante le cœur d'Emmanuel qui bat cœur à corps perdu. Mélodie d'amour chante le corps d'Emmanuel qui vit corps à cœur déçu. L'amour à cœur, l'amour à corps, tu l'as trouvé. Tu es en somme devant les hommes comme un soupir sur leur désir. Cherche toujours, cherche plus loin, viendra l'amour sur ton chemin. Mélodie d'amour chante le cœur d'Emmanuel qui bat cœur à corps perdu. Mélodie d'amour chante le corps d'Emmanuel 장자크 베넥스 감독의 영화 디바 중에서 프로메나드 상대망단 센티메탈한 산책 블라디미르 코스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하이텔로 신청해 주신 육동국씨 잘 들으셨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해의 강릉은 새벽 1시까지만 라디오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1시가 되어 애국가가 나오지 않고 계속 CM이 흘러나오길래 들었더니 아 글쎄 FM 영화음악이 나오잖아요. 강릉 옥천동의 지선옥 씨. 아, 글쎄, 그걸 이제 하셨어요? 자,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 미연이와 듣고 싶다고 하셨죠. 전북 1위의 이동주 씨, 서울 성동구 중곡 이동의 김경주 씨께도 띄워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 영화 갈매기의 꿈 중에서 닐 다이아몬드의 비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세요. Painted sky where the clouds are hung for the poet's eye. You may find him if you may find him there. On a distant shore, by the wings of dreams, through an open door,